마음을 아시나요? 사랑했던 내님을 철새 따라 가버렸네. 허무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소리 그대는 하나요 무정한 내 사랑아. 몸부림쳐봐도 제외의 기약 없이 가버린 그님을 소리쳐 불러온다.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소식이나 기도소리 그대는 하나요 무정한 내 사랑아. 몸부림쳐봐도 제외의 기약 없이 가버린 그님을 소리쳐 불러본다.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소식이나 전해주오.